예수님 닮기 원하니라.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잖네. 예수님 닮기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소서. 예수를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간절하고도 힘찬 찬송 들어보았습니다. 구절구절마다 찬송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그 소원이 무엇인가를 깊이 깨닫게 하는 그런 찬송이었습니다. 들뜬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하였습니다만 어떠세요? 이제는 좀 차분해지셨는지요?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각각의 소원을 빌지요. 한국 같으면 정동진 같은 일출 명소를 찾아가기도 하고 이번 오클랜드에서는 새해가 시작되는 0시에 스카이타워에서 불꽃놀이가 있었다고 하네요. 많은 사람들이 3, 2, 1을 외치는 소리가 집에서도 들리던데요. 스카이타워가 보이는 곳곳에서 많은 오클랜드 시민들이 나와 불꽃놀이를 즐기며 각자의 새해 소원을 빌었다고 하는데 우리 크리스천들도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각자 새해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며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말 우리 크리스천들이 소원하는 것, 가장 바라는 바, 그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오늘 이 찬송,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은 바로 이런 질문에 대하여 우리에게 답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 찬송가의 원 제목은 찬송가 왼쪽 하단에 있는 바와 같이 오 당신같이 되고자 라고 합니다. 학교 문턱에도 평생 가본 일이 없으면서도 고향의 학교에서 교사로 또 신문사에서 문필 생활을 하며 창작 활동을 편 감리교 목사인 시쇼미 작시하였습니다. 그가 쓴 찬송시는 약 1200편쯤 되는데요. 주로 성경 구절들을 의역한 것이 많습니다. 시션 목사의 찬송은 우리 찬송가에는 393장 오 신실하신 주와 함께 두 곡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이 찬송은 1893년에 쓴 그의 첫 작품으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당부한 말씀인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는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1절은 우리의 최고의 관심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그분의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 곧 성화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에선 구체적으로 우리가 닮아야 할 그분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닮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주님이 세상에 계실 때 몸소 행하셨던 일들을 통하여 거기에 나타난 본질을 설명하고 있지요. 즉, 주님은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 사랑을 체험할 수 없었던 불쌍한 자들에게 하늘의 사랑을 맛보게 하셨고 용서받을 수 없는 자들에게 용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을 닮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행하신 사랑의 실천을 담는 것입니다. 마음이 겸손하고 거룩하며 인내하고 용감하며 온유하고 참으며 남을 구하기 위해 기꺼이 고통을 당하는 그런 주님을 담는다는 것입니다. 4절을 원문에서 그대로 의미를 찾아보면 주님과 같이 되기 위해 간구할 때 성령을 부으시고 사랑을 채우셔서 주님이 거하실 만한 성전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후렴은 계속해서 우리 주님처럼 순결하기를 원하오니 주의 형상을 마음 깊숙이 새겨달라는 간구이고요. 이런 가사들을 음미하며 합창으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원이 세상 사람들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이 찬송 가사 가운데 마지막에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이 부분이 가장 인상적인데요. 원래 가사는 이렇습니다.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깊이 찍어주소서입니다. 예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소 엉덩이에 도장을 새기듯이 찍어 달라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똑같은 리듬 패턴이 16번이나 반복되면서도 독특한 아름다움을 간직한 이 찬송 멜로디는 미국의 저명한 교회 음악가요 찬송 작곡가인 커크 피트릭이 1897년에 작곡한 것입니다. 커크 패트릭이 지은 찬송가는 이 외에도 40장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154장 생명의 주여 면류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등 15편이나 수록되어 있는데 성도들에게 모두 익숙하면서도 즐겨 부르는 찬송으로서 그 어느 것 하나도 은혜롭지 않은 곡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너무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닮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참으로 큰 모순이 아닐 수 없지요. 저 역시 겉모양은 믿음이 좋아 보이는 교인인데 속모양은 너무나도 주님을 닮지 않았습니다. 제 아이를 보고 모두들 저를 빼닮아 붕어빵이라고들 하는데 얼마나 흐뭇한지요. 아마 주님도 그분의 자녀인 우리가 주님을 쏙 빼닮기를 간절히 바라실 거라 생각됩니다. 새해가 시작되고 얼마가 지난 요즘 작심삼일이라는 말들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닮기를 소망하는 이 마음은 매일매일에도 과하지 않지요. 오늘도 주님을 닮기 위해 애쓰는 복된 날들이 되시기 바라면서 끝으로 그레이스 여성 합창단의 합창으로 다시 한번 들으시며 오늘 순서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